2016년 싱가포르 여자 달리기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15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.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경기 대회 반마라손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조은옥 선수는 1위를 하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는 2위를 했습니다.